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던 어둡고 막막했던 나란 별에 너라는 새로운 빛이 나타났어. 네가 있기에 난 찬란하게 빛나. 참 오래 돌아왔지 흘러가는 시간 위에 널 태워. 우린 함께 빛을 낼 거야. 어떤 하루도 너와 함께 할 거야. 높게 떠가는 저 구름 끝에 있으면 내가 보일까. 저녁 창가에 앉아서 보게 해줄게. 너만의 별자리 어두운 밤하늘이 잔 걱정하지 않아도 돼. 널 향해 언제나 밝게 빛나고 있을게. 작은 불빛처럼 모여 아름다운 우리 자리를 만들게. I'll be your shining star. 너만의 shining star. 우린 아주 비슷한 표정으로 마주해 서로를 그리워한다. 너와 너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흘러 이제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불러. 밤하늘 그 위에서 찬란하게 빛이 될게. 불안이란 그늘조차 널 가리지 못하게. 날 바라보며 간절하게 빌었던 소원 내가 이뤄줄게. 너는 예쁜 꿈만큼 그 많이 외로웠지 어두웠던 시간 그 틈 속에서. 이제 내가 널 비출 거야. 어떤 날이든 너와 함께 할 거야. 맘속 가장 깊은 곳 그 어디라도 내가 비출게. 네가 어디든 그곳엔 내가 서 있을게. 너만의 별자리 어두운 밤하늘이 잔 걱정하지 않아도 돼. 널 향해 언제나 밝게 빛나고 있을게. 작은 별빛처럼 모여 아름다운 우리 자리를 만들게. I'll be your shining star. 저별 때처럼 하나 둘씩 계속 이어가다 보면 영원을 담은 별자리가 될 거야. 널 위한 shining stars.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던 어둡고 막막했던 나란 별에 너라는 새로운 빛이 나타났어. 네가 있기에 난 찬란하게 빛나.